Talk to my girlfriend. Second and last line. 난 녹이는 눈부신 다리 사이 자꾸만 내 눈이 가. 언제나 멋쟁이 간지가 줄줄. 신선도 유지의 먼지처럼 툭툭. 풋풋한 대화에 담긴 순수함이 우리 둘만의 무드. Okay. Baby follow me, follow me. Baby swallow this. Get drunk, get fucked. Hello, stay low, lay low. 내일 또 보자 말은 말은 바꿔. 난 왕자니까 너 내꺼 먹으니까. 열렬히 참게 하면 너는 okay. Thank you, I'ma do it. Bang, bang, bang, bang. Hey, I don't care,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해, bitch. 오직 상관 아니건 itch. 싸지가 돼, 싸지가 좀 작지. 소심한 건 저리 치워, 저리 치워, 니 돼. 안다 해, 안다 해. I don't care, I don't care. 나는 상관 안 해, bitch. 오직 원하는 거니. 부시와 불이 넌 나의 버리버리. 나는 너의 허리머리.